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청년협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청년협회 대표단 단장인 겔타 에르미아스 마테우스 위원장이 3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